KBS 뉴스. 2020학년도 2학기 중간 강의평가 실시 안내입니다. 강의평가 기간은 9월 28일부터 10월 13일까지입니다. 중간 강의평가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평가한 사항에 대한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포탈을 참고 바랍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2020년 대입제도 개편 정책연구 과제를 공모했습니다. 연구 공모 과제는 대입제도 개편의 쟁점 분석과 개선입니다. 신청서 제출 기한은 10월 7일 오후 3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포탈을 참고 바랍니다. 2020년 하반기 대비 공사공기업 NCS 집중교육이 시작됩니다. 온라인 자기주도학습으로 이루어지며 200명 선착순 마감합니다. 신청기간은 9월 28일 오전 10시부터 10월 6일 5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포탈을 참고 바랍니다. 한양대학교 청소년과학기술진흥센터에서 이동과학교실 행사보조 스태프를 모집합니다. 근무기간은 10월 5일 월요일입니다. 모집 인원은 2명이며 접수 마감은 9월 30일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연과학관 108호로 문의 바랍니다. 지구를 위협하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더욱 빠르게 분해할 수 있는 슈퍼효소가 개발됐습니다. 슈퍼효소는 2016년 일본의 한 폐기물 현장에서 우연히 발견된 플라스틱 먹는 벌레에서 추출한 혼합효소입니다. 해외 언론에서는 슈퍼효소를 이용해 재활용이 어려운 혼합 직물 의료도 손쉽게 재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더욱 자세한 연구 결과는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 최신호에 실렸습니다. 전주의 한 병원에서 8개월 남아가 독감 접종 후 다리 마비 증상을 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남아가 접종을 받은 의원은 정부 조달 물량이 공급되지 않는 곳이라고 밝혔습니다. 질병청에 따르면 해당 아이는 하지근력 약화 증상을 보였으며 현재 입원 당시에 비해 상태가 호전됐으나 추후 관찰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질병청은 아이의 상태와 원인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구분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해임을 공식 통보했습니다. 국토부는 감사 결과 공공기관 운영법, 부패방지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특히 구 사장이 자신의 동의 없이 관사를 조사한 것은 강제수색이라고 주장한 것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관사 방문 조사는 관리 직원의 동의와 안내를 받아 6월 11일에 실시됐고 9월 28일 최종적으로 해임이 통보됐습니다. 방대본 부본부장은 국내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회복된 환자 10명 중 9명이 후유증을 겪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권 부본부장은 후유증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피로감이며 그 외에도 심리적 후유증, 미각 손실 등도 호소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연구 결과는 자세한 분석을 거쳐 조만간 발간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국립중앙의료원, 대한감염학회 등에서 중장기 합병증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9월 29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김진선, 기술의 이정민, 담당의 이가은이었습니다.